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땅 밑 지하를 최대한 깊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하 6층까지 있는 건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 밑의 어두운 지하처럼 우리에게도 어둡게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죠. 그런 무의식의 세계 역시 빌딩의 지하층처럼 자꾸 개발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엄청난 능력, 그것을 한번 무조건 믿고 땅을 파듯이 한 번쯤 봐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서 임기홍 씨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빌리지 스톰퍼스의 워싱턴 스퀘어였습니다. 우리 영화 음악이라면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신 이강근 씨도 잘 들으셨겠죠? 자, 저희 방 저는 아나운서실을 저희들은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방 선배와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세요. 최재혁 씨. 이름만이라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요. 성파구 오림동의 백기환 씨도 듣고 계십니까? 두분다 제게는 참 친숙한 이름이네요. 백기환은 백기환 선생님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오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희 FM영화음악의 애청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친구와 화제에 올랐을 만한 인물의 얘기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여걸이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메리나 메르쿠리. 이 여배우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스 민주화운동을 한참 했었죠. 여배우뿐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한참 하다가 망명생활을 오래 하고 그 끝에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서 문화부 장관까지 했는데요. 그 영화 나일 앤더 시티, 요즘에 그 로버트 드니로와 제시카 랭이 맞아요. 주연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줄스 다신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이런 자막이 있는데, 이 줄스 다신은 메리나 메르쿠리의 전 남편이죠. 메리나 메르쿠리와 줄스 다신이 함께 만든 영화만 하더라도, 일요일은 참으세요. 페드라 등등이 있고, 또 이런 영화가 우리가 메리나 메르쿠리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그런 영화죠. 영화를 보면, 메리나 메르쿠리는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죠. 그래서 그럴까요?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69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자, 그녀의 대표작 페드라의 러브 테마를 한번 들어보죠. 그녀가 직접 노래합니다. Άνοιξης κλονάρι μου,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πάλι. Κοντά σου θα έρθω μια ναυή, για να σου πάρω ένα φιλί και να με πάρεις πάλι. 이 νύχτα θα μας πάρει. Τ' άστερα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υ φεγγάρι. Τ' άστερα κα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υ φεγγάρι. Θα σ' αγαπώ. Βάζω μες το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 πουλιά. Αγάπη μου, αγάπη μου, η νύχτα θα μας πάρει. Τ'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Τ' άστρα κι ο ουρανός, το κρύο, το φεγγάρι. Βάζω μες το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ζεις με τα πουλιά. Θα σ' αγαπώ, θα γίνουμε τραγούδι. Άμα αγαπάς θα γίνουμε. Thank you.

뉴멕시코주 밀라그로를 무대로 해서 휴양지를 만들려는 대자본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펼치는 농민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죠.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밀라그로 빈필드 워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데이브 그로스인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죠. 그런데 데이브 그로스인은 이번에도 야망의 함정, 더 폼으로 그 음악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브는 최고의 오케스트레이터이다. 모든 영화 음악가들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지금도 최고의 테마 뮤직을 수없이 쓰고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그의 음악적 표현은 영화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데이브는 내가 제작한 여섯 편의 영화의 음악을 제공해줬다. 그는 필요하다면 가장 심포닉하고 어쿠스틱하며 클래식한 스코어를 쓸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팝적이며 일렉트로닉하며 어떤 장르의 그룹에도 뒤지지 않는 현대 감각의 스코어를 쓴다. 나는 그에게 맡길 수 없는 영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시드니 폴락 감독이 작곡가 데이브 그루슨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시드니 폴락과 데이브 그루슨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은 투시, 콘돌, 하바나, 또 최근에는 더 펌까지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데이브 그루슨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악적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브 그루슨의 음악은 도회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간결, 명쾌합니다. 존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구성력과 스케일이 그에겐 없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대신 현대적이고 나긋나긋한 무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특히 그는 컨템포러리 재즈, 그러니까 퓨전 재즈를 영화음악에 도입하는 아주 대담하고 파격적인 수법을 썼는데요. 그의 음악적 특징은 이 영화에도 잘 나타납니다. 미셸 파이퍼, 커트 러셀, 멜 깁슨이 삼각관계에 비슷한 그런 영화였죠. 뜨거운 태양이라고 아마 비디오 제목은 나와 있었는데요. 데킬라 선라이즈 중에서 조앤송, 연주는 그 유명한 색소폰 주자 데이비 샌본입니다. 똑똑하면서 절대 오만하지 않고 너무 부지런해서 새벽 5시 30분에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 이정연의 생일이라고 하이텔로 전경준 학생이 생일 축하 사연 두 번이나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이 조앤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화 데킬라 선라이즈 중에서 데이비 샌본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내 안에서 연주에도 있었죠?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인공의 대사처럼 영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결국 음악으로 표현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영화음악이라는 장르는 1927년 그때 토키의 출연과 함께 이미 영화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음악이란 완전히 새로운 음악, 그런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된 거죠. 초기에는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계 작곡가들이 영화음악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들은 주로 후기 낭만파의 음악을 모체로 심포닉한 음악들을 선보였었는데요. 그 후 전쟁 후에는 영화음악들이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뀌면서 다양하게 성장하게 됐죠. 요즘은 락은 물론이고 뭐 랩, 뉴에이지, 퓨전 재즈까지 뭐 음악의 모든 장르가 도입되면서 이제 극장은 음악 박람회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껏 수많은 명곡이 태어났고 또 히트곡도 발표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이브 그루스인 역시 영화음악에 막대한 공헌을 해온 작곡가예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걸쳐서 영화음악에 팝과 재즈의 스코어를 흡수한 사람은 헨리 맨슨입니다. 이 헨리 맨슨이보다 10년 아래인 데이브 그루스는 그로부터 꼭 10년 후인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서 맨시니의 노선을 다룹니다. 하지만 좀 더 현대화되고 좀 더 서정적인 감각을 풍부하게 담아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브 그루슨의 음악은 한마디로 시티 사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그가 75년에 작곡한 영화 콘돌의 테마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콘돌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CIA 요원으로 나왔죠. 그런데 오히려 CIA에게 쫓기면서 그 내부의 그 대립과 갈등, 어떤 음모를 파헤친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데이브 그루스는 영화음악사상 최초로 퓨전 재즈를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긋나긋한 리듬감이 전해지는 대도시 뉴욕의 분위기입니다. 영화 콘도르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데이브 그로시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시계 제조업을 했지만 음악을 아주 좋아했고 또 바이올린도 연주했다고 하네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데이브 그로시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마추어로 끝나버린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걸고 어린 데이브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이 장차 뛰어난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래서 데이브 그루스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젊은 피아니스트를 사로잡은 것은 클래식이 아니라 재즈였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으로 간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재즈의 전성시대였죠. 그 화려한 재즈 피아노의 음향, 여기에 매료된 데이브 그루스는 처음에는 가수 패기리, 앤드 윌리엄스의 피아노 반주자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퀸시 존스의 소개로 텔레비전 쇼의 편곡과 지휘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브 그로스의 첫 영화 음악 작품은 1967년에 나온 버트 요킨 감독의 코미디 영화 Divorce American Style, 그러니까 미국식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졸업이었습니다. 이 영화 졸업은 영화음악 작곡가로서의 데이브 그로스의 출발점이 된 셈이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게 됐죠. 우리가 아는 영화만 하더라도 그가 만든 그가 음악을 맡은 영화가 콘돌,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콘돌, 챔프, 투시,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 또 황금 연못, 레즈, For the Boys, 용사들을 위하여, 구니스, 밀라그로, 빈필드 워, 데킬라 선라이즈, 그냥 대중만 꼽아봐도 이 정도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데이브 그루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알려준 그런 작품이죠. 자, 이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헨리 폰다와 제인 폰다 부녀, 그리고 캐서린 헵번이 공연한 영화 황금연못의 테마입니다.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영화의 무대가 되는 뉴잉글랜드 지방 메인주에 있는 그 황금연못, 물오리들이 한가롭게 떠있는 그 황금연못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트로 연주합니다. Thank you.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들어본 황금연못의 테마였습니다. 어떠세요? 마치 초여름에 부는 산들바람 같은 그런 상쾌한 느낌이 드는 음악이었죠. 이것이 데이브 그루신 음악의 매력입니다. 그의 음악은 마치 대부분 흐르는 듯한 상쾌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일관되어 있는데요. 뭐 미셸 르그랑이나 프란시스 레이의 우아한 맛, 또 애니오 모리꼬네의 그 로맨틱하고 격조 높은 이미지는 없을지 몰라도 데이브 그루신 그만의 그 깔끔하고 밝고 현대적인 리듬은 전혀 다른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자, 이번에는 로버트 니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Falling in Love 중에서 들어봅니다. 영화의 첫 장면. 아직 잠이 덜 깬 셀러리맨들을 태우고 뉴욕행 통근 열차가 달리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곡인데요. 산뜻한 리듬감이 일품인 이른바 시티 사운드의 명곡이죠. Falling in Love 중에서 Mountain Dance입니다. 타이틀의 김윤태 학생 그리고 민희정 씨 예전에 신청하셨죠? 영화 Falling in Love 중에서 Mountain Dance였습니다. 데이브 그루신 하면은 얼른 두 가지 호칭이 떠오르죠. 퓨전 재즈 아티스트 또 하나는 영화음악가. 이 두 가지 명칭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장르, 다른 세계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재즈와 영화음악, 영화음악과 라틴음악을 이어주고 있죠. 그의 음악을 쭉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그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음악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가 새로운 장르에 적응하는 속도는 또 아주 빠르고 또 감각적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감각도 있고요. 그에게 지난 88년 아카데미 작곡상을 안겨준 영화 밀라그로 빈필드 워 그리고 하바나의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해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카멜레온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그가 오랜 콤비인 시드니 폴락 감독과 함께 만든 하바나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 남미의 보사노바풍을 잘 이끌어냈는지 그의 음악 세계 속에 편입시켰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괴정동의 사이화 씨 은하 언니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저도 함께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하바나의 메인 타이틀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하바나의 메인 타이틀 어떠셨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오늘 데이브 그로슨의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아마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 특히 퓨전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여의도의 갈매기라고 늘 적어주시던가요? 전민규 학생이 생각이 나네요. 광주 내방동에 이제 중학생 티를 벗고 고등학생이 되는 번데기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번데기 양 들어봐 주세요. 다음 곡은 영화 오양의 이야기의 테마입니다. 니콜 클로아슬이 노래합니다. 니콜 크로아슬이 노래한 오양의 이야기의 테마였습니다. 하이틀의 남승춘 씨, 후배 조기수, 김봉수 씨를 위해서 좀 신나는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셨죠. 자, 대구 중구 남산 사동의 이경훈 씨도 밤하늘이 아주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좀 명랑한 음악을 띄워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좀 힘있는 노래, 신나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윤태희 씨, 대전 서구 도마 이동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의 이정화 씨, 서울 강남구 일원일동의 전영주 씨, 광주 서구 세동의 김수연 씨, 그리고 하이텔로도 추지영 씨와 하석 씨, 최동환 씨가 중요리가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취권2 중에서 소위 취한 취권, 성룡의 노래입니다. 下高，摇摇晃晃不肯倒，九里乾坤我最知道。江湖中闯名号，从来不用刀， 我不用刀。 前进的重担我已肩挑， 我已肩挑。 不喊冤也不求饶，对情义我肯弯腰，最终先保哈一条。莫说狂狂人心存厚道，莫想知音知心难找，莫怕追随光迈过天高，且狂且急且醉成年少。我点点又叨叨，好比浪涛，有万种的委屈付之一笑 一笑。 我一下低，我一下高， 脚步你放轻松，秋过三巡你别偷溜，膀大老虎鸡吃虫，鸡吃了虫它变成龙，看我脸红脖子也粗，心里明白我是英雄。 对情义我肯弯腰，最终先